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. 없어서 내가 쓰는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. 사랑으로 생슬픔 내 것으로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. 내 가슴에